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수리아 바스 선인 손봉대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수리아 바스 선인 손봉대 대표단 단장인 와타흐 사와스 기술 공보 및 대외관계 부장이 28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.